발길이 없어서 찾을 길이 없어서 울며 지샌 그 밤이 그 얼마든가 우정 사람 야속한 사람 그리움에 사무쳐 불러보건만 아 그님은 대답이 없네 버릴 수 없어서 가고 없는 그님을 그리는 마음 우정 한 사람 야속한 사람 못 잊어서 애타게 찾아보곤만 아 그님은 강고